에픽하드 했던 이날로 흐르난 기억해. 너무 아름답던 너의 웃음을 난 기억해. 널리고 Baby I want you, Baby I need you. 좋았어 이제 살짝 끝난 날